건강하십시오. 옛날 옛적에 폼프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어요. 왕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고 오직 자신의 마음대로 모든 걸 결정했죠. 왕에게는 타라라는 딸이 있었는데 똑똑한 타라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아버지의 방식에 싫증났어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법이 생기자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하거나 왕을 비웃었어요. 이 당근 정말 맛있구나. 그렇지 않니? 그런 것 같아요. 이 당근은 정말 맛있어. 이제부터 모든 백성들은 당근만 먹어야 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겠다. 네? 그러면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백성들은 날 사랑하니 새로운 법도 사랑할 게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자 왕은 매일 당근을 먹는 게 지겨워졌어요. 당근파이 당근 중 온통 당근 천지야. 이젠 신물 난다고. 그럼 백성들도 새로운 법에 신물이 나겠죠? 네 말이 맞다. 없던 일로 해야겠다. 어쨌든 신하들은 왕의 방식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어요. 한편 궁전엔 루시아라는 하녀가 살았어요. 사실 루시아는 요정이었는데 겉보기에는 아주 젊어 보였지만 나이가 무려 1000살이었어요. 루시아에겐 스파크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스파크스는 바로 꽃의 요정이었어요. 항상 행복했던 밝은 스파크스는 밝고 사랑스러운 꽃과 정원에 살았어요. 둘은 함께 오랫동안 왕실을 돌봐오고 있었죠. 좋은 아침이야, 루시아. 오늘은 뭐 재밌는 일 없어? 새로 생긴 법은 없고? 스파클스, 우리 왕은 정말 멍청해. 어쩜 그렇게 멍청한 법을 만드는지 모르겠어. 지난번 왕은 좋았었는데, 그렇지? 맞아. 특히 당근을 좋아하지도 않았었지. 누가 웃고 있는 거냐? 이런! 왕이 오셨어. 빨리 숨어! 널 못 봤을 거야. 오호, 루시아, 네가 웃었나? 좋은 아침입니다, 페아. 네, 이 정원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웃었습니다. 그런 거였군. 내 정원이니까 모두가 좋아할 게 분명해. 꽃들도 이렇게 아름다우니까 말이야. 어떤 정원보다도 당연히 사랑스럽지. 페아, 사실은 그 꽃으로 말할 것 같으면... 멍청한 왕, 이거나 먹어라! 야! 특히 꽃의 향기가 무척... 이런 페아, 건강하십시오. 왕은 매우 놀랐어요. 건강하라고? 듣기에 정말 좋구나. 모두 내가 재채기를 할 때 그 말을 해야 해, 알겠느냐? 네, 전... 맞지? 그렇지! 나는 왕이고, 백성들은 왕을 사랑하니까. 앞으로 내가 재채기할 때마다 온 나라가 나에게 건강하십시오라고 말해야 한다는 법을 만들어야겠구만. 왕은 자랑스러워하며 그곳을 떠났어요. 스파클스야, 도대체 왜 그랬어? 걱정하지 마, 루시아. 마법의 가루에 행운을 듬뿍 넣었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자고. 전령이 왕국 곳곳에 파견되었고 백성들은 그 주변으로 모였어요. 모두 듣거라. 왕께서 새로운 법을 정하셨다. 왕께서 기침을 하실 때마다 모든 백성은 건강하십시오라고 말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왜 저러시는 걸까? 병사들이 듣겠어. 하라는 대로 하자. 그렇게 백성들은 새로운 법을 따랐어요. 왕이 기침할 때마다 종이 울리면 모든 백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건강하십시오, 폐하. 한편 왕국의 양치기인 아론이 살았어요. 아론은 정직하고 똑똑했어요. 아론은 들려오는 소문을 하나도 믿지 않고 항상 옳고 공정한 편에 서는 훌륭한 청년이었죠. 어느 날 아론은 친구들을 맞이하기 위해 밖에 앉아 있었어요. 봐, 우리의 정직한 양치기 아론이야. 아론, 다 우리가 도와줄게. 이리 와봐. 우리가 절대 잡히지 않고 도둑질하는 법을 알려줄게. 곧 금시계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뭐? 모든 금시계를 훔친다고 해서 부자가 된 느낌이 들진 않을 것 같은데? 아, 넌 느끼지 않아도 돼. 너도 물건을 훔쳐서 우리가 느끼게 해줘. 알겠지, 친구? 그때 종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아, 이런. 왕이 재채기를 했나 봐. 도대체 코가 얼마나 큰 거야? 조용히 해. 빨리 그거나 말하자.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그러나 아론은 멍하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근이병을 본 친구들은 눈치를 줬어요. 야, 아론, 뭐 하는 거야? 근이병이 있는 거 못 봤어? 봤어. 그래도 왜 매번 이럴 때마다 건강하십시오라고 말해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이거 정말 멍청한 거 아니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야. 쉬, 아론 조용히 해. 근이병이 들으면 어쩌려고. 이런, 너무 늦었어. 아론이 돌아서자 이 말을 들은 근이병은 화가 난 얼굴로 아론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감히 왕을 욕하다니. 당장 왕께서 명령하신 말을 해라. 아니면 널 끌고 갈 것이다. 마음대로 하세요. 왕 따위 무섭지 않다고요? 나는 그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근이병은 아론을 궁전으로 끌고 갔고 아론이 말한 것을 전해드는 왕은 화가 단단히 났어요. 네가 감히 나를 욕하다니.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건가? 폐하, 절대 욕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재채기 하시는 걸 보지도 않고 건강하시라고 말하는 게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웃기다고? 이 내가? 이 나라의 위대한 왕이 웃기다고? 너희 건방진! 아버지, 여기 예쁜 꽃 좀 보세요. 어머, 이 사람은 누구죠? 내가 만든 법을 따르지 않은 사람. 내가 만든 최고의 법을 말이다. 맙소사, 정말로 아버지가 만든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고요? 폐하에게 건강하시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게 웃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거 정말 재미있네요. 그 순간 스파클스가 타라가 들고 있던 꽃 안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말썽꾸러기 스파클스가 마법의 가루를 타라의 코로 뿌렸어요. 건강하십시오. 뭐라고? 공주에게 하는 건가? 왜 나한테 하지 않는 거지? 감히 피우는 건가? 전 웃지 않았습니다. 됐다.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 이놈을 당장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어서! 근이병들은 아론을 사자굴로 끌고 가서 그 안에 가둬버렸어요. 굴은 정말 깊었죠. 도망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은 아론은 그저 무서운 사자가 오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어요. 하지만 방법을 생각해냈죠. 아론은 가방에 넣어뒀던 고기를 꺼내고 수면제도 꺼내서 고기 위에 잔뜩 뿌려놓은 다음에 고기를 땅에 두고 큰 바위 뒤에 서둘러서 숨었어요. 마침 굴에 들어온 사자가 크게 으르렁대며 다가왔죠. 아론은 잔뜩 겁에 질렸어요. 하지만 고기 냄새를 맡은 사자는 고기를 금세 다 먹어치웠어요. 됐다, 됐어, 잘했어. 다 먹었잖아. 안 돼! 사자는 누군가 자신의 식사를 방해하자 잔뜩 화가 났고 아론을 보자마자 으르렁대기 시작했어요. 안 돼! 날 먹지 마! 안 돼! 안 돼! 안 돼! 하지만 사자는 곧 깊게 잠들고 말았어요. 사자가 밤새도록 깊게 잠든 덕분에 아론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있었지만 만약을 대비해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사자는 깊게 잠들어 있었고 아론은 죽지 않고 사자 옆에 살아있는 것을 본 근이병들은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이 사실을 알고 누구보다 놀랐을 왕에게 아론을 데리고 갔어요. 어떻게 사자굴에서 무사히 살아남은 거지? 아론은 굴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대단하군.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테니 내게 건강하십시오라고 말할 건가? 폐하,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너를 멧돼지 구덩이에 던져버리겠다, 근위병. 이 건방진 놈을 데리고 가라, 어서! 멧돼지 구덩이에 던져진 아론은 주위를 둘러보았더니 아주 사나운 멧돼지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론은 재빨리 방법을 생각했어요. 아론이 피리를 꺼내 신나는 곡을 연주하자 멧돼지들은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멧돼지들은 지칠 때까지 밤새도록 춤을 췄어요. 다음날 아침, 근위병들은 아론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멧돼지들이 춤추는 모습에 깜짝 놀라게 되어버렸죠. 근위병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왕에게 얘기했고 춤추는 멧돼지 이야기를 들은 공주는 크게 웃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돼. 이제 뭘 해야 하지? 알았다. 처벌이 통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선물을 보내주는 거야. 왕은 아론을 어디론가 데리고 가서 아론에게 빛나는 금으로 지어진 집을 보여주었어요. 그 집은 아론이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아주아주 아주 빛났어요. 참 아름답지 않나? 건강하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저 집을 너에게 주겠노라. 금으로 된 집이라.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그건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보석과 금을 다 주신다 해도 절대 말하지 않을 겁니다. 왕은 몹시 혼란에 빠져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내가 졌다. 네 마음을 돌릴 방법이 없구나. 그러면 네가 나에게 그 말을 할 방법을 찾을 때까지 널 궁전에 두고 감시하겠다. 날 존경하게 되면 뭐 나에게 건강하십시오라고 말하게 되겠지 뭐. 그렇게 해서 자기애로 가득한 왕의 말을 들은 아론은 기쁘게 왕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딱히 거절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시간이 흐르고 아론은 궁전에서의 삶을 즐겼어요. 아론이 모두와 대화하면서 사람들이 아론이 현명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아론이 사람들과 편하게 대화한다는 것을 듣게 된 왕은 왕국을 다스릴 방법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아론은 평범한 양치기였지만 백성의 고민을 왕에게 전달했어요. 너에게 배울 게 정말 많구나. 네가 해준 충고를 받아들인 덕분에 백성들이 전부 다 더 행복해 보이는구나. 나의 조언자로서 궁전에 머물러 줄 수 있겠느냐?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폐하. 그 이후 왕은 아론 덕분에 점점 현명해졌고 이기적인 태도는 서서히 사라졌어요. 나라는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졌죠. 어느 날 왕은 타라와 아론이 서로 쳐다보는 것을 보았고 타라와 아론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서로서로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버렸어요. 우리 딸 타라, 아론이 좋다면 난 반대하지 않는단다. 아론은 현명하니 난 네가 꼭 아론과 결혼하면 정말로 좋겠구나. 고마워요 아버지. 전 아론을 정말 사랑해요. 바로 다음 날 결혼식이 열렸어요. 백성 모두가 기뻐했죠. 스파클스도 음악에 맞춰 춤췄답니다. 스파클스, 누가 보기 전에 빨리 돌아와. 아무도 날 못 볼 거야, 루시아. 다들 음악에 정신이 팔려 있잖아, 나처럼. 스파클스는 춤을 추면서 세 사람 위로 날아가 마법의 가루를 뿌렸답니다. 안 돼, 이제 그만해. 서로를 본 세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모두 건강합시다. 모두 건강합시다. 모두 건강합시다. 그렇게 모두 다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머?